서양 사람들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늘이란 말입니다. 하늘. 두 번째는 어머니라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이라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다. 특별히 가정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웨슬리 회심 기념 연합성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그 성회 내내 제 마음을 아주 흐뭇하게 한 그런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면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은 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아주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은혜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돌도 안 지난 그런 아이기에 아이가 울며 보챌 때마다 그 아이를 달래가면서 그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 부부가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그 모습에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맨켄이라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10가지 원칙. 첫 번째는 결혼 생활에 목표를 가지라.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으라. 그만큼 결혼 후에는 단점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비교를 당하면 비참해지고 비밀은 비극을 초래한다.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화를 품은 채 잠들지 말라. 다섯 번째는 돈을 사용하는데 하나가 되라. 여섯 번째는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침실의 기쁨을 유지하라. 여덟 번째는 서로 격려하고 신바람나게 하라. 아홉 번째는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으라. 열 번째는 마주보지 말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라. 마주 볼 때는 서로의 단점이 보이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보이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가정은 누구를, 같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일간지에 우리 한국인이 가장 못 믿는 사람, 가장 못 믿는 사람의 탑 10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로 못 믿을 사람이 친구다. 또, 네 번째로 못 믿을 사람이 엄마다. 여덟 번째로 못 믿을 사람이 아빠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남편이다.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이 조사는요, 3년 5개월 동안 인터넷에 올라온 5억 3천만 건의 글을 다 수집해서 통계를 낸 결과입니다. 결국 한국의 성인 남성은 아내가 보기에도, 자식이 보기에도 가장 못 믿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전보다 풍요해지고 편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무엇합니까? 정작 가족 간에 가장 중요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바로 가정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정을 지으신,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누구로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로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주 예수로 구원받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 예수로 구원받는 가정은 위기를 구원의 기회로 바꾸는 가정입니다. 위기를 구원의 기회로 바꾸는 가정. 여러분, 위기는요,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나 찾아옵니다. 어떤 가정은 가정의 불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가정은 사업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의 문제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가정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최근에 서울 강남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젊은 여성이 아무 이유 없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지금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추모의 쪽지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붙여놓았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추모의 글을 붙여놓은 것은 나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공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순식간에 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군가 하면은 바로 감옥의 간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갇힌 감옥의 간수입니다. 여러분, 이 간수는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감옥에 지진으로 감옥문이 다 열리고 이 메인 것들이 풀어졌을 때 이 간수가 칼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죄수가 탈옥을 하면은 대신 간수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 간수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으니까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자결을 시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습니까? 이 간수가 한 일은 자기에게 맡겨진 간수의 직무를 감당한 것뿐입니다. 무슨 잘못이 없습니다. 무슨 게으름을 피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한순간에 모든 노력이 다 날아가고 죽을 처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남해 고속도로의 한 터널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고속으로 줄지어가는 관광버스들 사이에 조그만 경차 하나가 이 관광버스 사이에 끼어서 달리다가 그만 이 버스들이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차가 앞차를 들이받자마자 0.1초도 안 되어서 뒷버스가 앞버스를 받고 말았습니다. 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고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네 사람이 교통비를 아끼겠다고 카풀을 해서 아침에 회사로 향하다가, 여러분, 이 네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들이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해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로 한순간입니다.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간수가 그랬습니다. 밤에 열심히 죄수들을 지키고 감옥을 지키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서 순간 위기가 찾아와서 칼을 들어서 인생을 마쳐야 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감사한 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울과 실라가 나서서 이 간수를 멈추게 하고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당신 몸을 상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이걸 확인한 간수가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무서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가 던진 질문 하나가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앞에 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구하겠습니까?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뭘 구하겠습니까? 돈을 구하겠습니까? 명예를 구하겠습니까? 아니요. 구원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된다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동네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신방을 와주세요. 교인이 아닙니다. 그 집에 갔더니 이분이 뇌졸중으로 두 번째 쓰러져서 눈만 깜빡이고 겨우 말만 하시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하십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던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를 보자마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를 믿던 분이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질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대학 1학년 때 저희 아버님과 할아버님이 6개월을 차이 두고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가장 가까운 분들이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제 마음속에 야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 나이에. 그때 제 입에서 튀어나온 질문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간수의 이 질문,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31절 말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그 대답이지요.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장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인생의 가장 위기의 때에 주 예수님을 만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벼랑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오늘 간수는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라고 했던 그 순간에 주 예수님을 들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와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가정입니다. 나와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가정. 오늘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하신 말씀은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문장 사이에 이 사도 바울은 중요한 한 문구를 넣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 대신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구원의 중요한 속성 때문입니다. 어떤 속성인가요? 여러분, 구원은요, 전염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절대로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구원은 퍼져갑니다. 구원은 옮겨갑니다. 내 주위로, 내 주변으로 전염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마치 감기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옮아가는 거예요. 감기는 옮겨갑니다. 한 사람이 감기에 들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의 감기가 옮겨가는 거예요. 감기를 걸리라고 뭐 손을 비벼대고 뭐 침을 바르지 않아도 감기는 옮겨갑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주의 구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참된 구원이라면 이 구원은 내 주변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옮겨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번에 우리 그 웨슬리 집회, 연합 집회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 이제 간증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목사님의 동서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처제의 남편이죠. 그런데 최근에 40년 만에 교회를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그런데 그 계기가 이 목사님이 그동안 이 동서 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는 해왔지만은 최근에 처음으로 그 동서와 오랜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3시간이나. 대화 중에 이 동서가 교회에 대한 비판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진솔하게, 내가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 3시간을 대화를 나누고 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염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나의 진정한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은 그 구원은 옆 사람에게로, 내 가족에게로, 내 주위에게로 전염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압니다. 주위 사람들이 압니다. 뭘 압니까? 아하,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주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 온 집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만 와 있다면, 나와 가장 가까운, 나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지 못한다면 그거는 반쪽 기쁨입니다. 오늘 나와 내 온 집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 여러분, 33절 맨 처음 보세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여러분, 지금 이 때가 낮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때는요, 아마도 새벽 1시, 2시, 3시가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던 때가, 말씀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한밤중에. 그러니까 지금 매우 늦은 시각이에요. 그런데 그 늦은 시각에 이 간수가 바울에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집에 가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모으고 아마 자는 사람들을 다 깨웠을 것입니다. 다 일어나라고 해서 32절 말씀 보세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그 밤 그 시각에 여러분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감격이란건 이런 것입니다. 그 늦은 밤에 다 깨워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가족들이 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납니다. 목사님, 요즘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제가요 한참 믿음이 뜨거웠을 때는요 직장이 끝나서 10시가 되어도 그때 모여서 우리 속도원들이 그때 모여서 속회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열심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어디서 나오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죠.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런 복음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그 밤, 그 시각에, 그 늦은 시각에 간수의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역사에 있는가 세 가지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첫 번째는 복음은 구원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구원의 역사. 여러분 33절 뒤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에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무엇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가정 안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가장 놀라운 역사는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어떤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큰 부자가 되고 일이 형통하게 되고 그런 것보다 가장 큰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 늦은 밤에 바울이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 세례를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 가정은 원래 집안 전체가 불교에 아주 열심히 던 가정이었습니다. 불교에. 그런데 이 집사님이 대학생 때 주님을 영접하고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집사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불교에 그렇게 독실하던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요. 그 꿈에서 이 할머님이 하얀 옷을 입은 분을 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아 이분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을 들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꿈을 꾸시고 나서 다 자녀들을 모이라고 손주들까지 모이라고 해놓고는 이제부터 우리 집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간다.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온 집안이 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거 보니까 야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가장 귀한 역사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역사는요 상처를 어루만지는 역사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아멘. 여기 오늘 간수는요 죄수로 잡혀서 심하게 매를 맞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맞은 상처 얼마나 상처가 심하겠어요. 39대를 맞았어요. 그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가정의 역할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이 바깥에서 아무리 큰, 아무리 심한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가정에 오기만 하면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그 상처를 씻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남편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녀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무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바깥에서 상처를 심하게 받았는데 가정에 왔더니 더 그 상처를 건드리고 아프게 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 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유독 오래 남고 또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생기면 그 해결은 뭐예요? 안 보면 됩니다. 관계를 끊으면 돼요. 가령 한 동호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안 만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부모나 가족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끊을 수 없는 관계일수록 그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크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슬픔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수의 가정에서 상처받은 매맞은 그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어 주었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씻어주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사는 화해와 용서의 역사입니다. 화해와 용서의 역사. 오늘 3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주고 상처를 씻어주고 뭘 했습니까? 음식을 차렸어요. 무엇입니까? 화해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바울과 간수는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였습니다. 한쪽은 매를 때리고 한쪽은 매를 맞는 관계였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인정사정 없이 막대하던 간수였는데 이제는 그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화해의 식탁을 먹을 것을 차려서 음식을 그들에게 주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로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요. 야곱과에서는 쌍둥이였는데 20년간 서로 원수로 지냈습니다. 에서는 20년간을 이 야곱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나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그것에 대해서 원한을 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요,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 야곱이 은혜를 받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에서에게로 야곱이 나아갑니다. 아마 야곱은 죽음을 각오하고 갔을 것입니다. 이젠 도리가 없습니다. 형 에서가 칼로 치면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칼을 차고 죽이려고 다가오던 에서가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두 팔로 동생을 맞이했습니다.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지만은 저 멀리서 동생 야곱이 다리를 쩔뚝이며 다리를 절며 걸어오는 거. 왜 접니까? 그 전날 얍복강에서 씨름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에서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 역사하셔서 긍휼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그 가정 안에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도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동네에 두 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은 시부모님을 모시는 아주 대가족이었고 한 집은 아주 젊은 부부만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젊은 부부만 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항상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는데 이 부부만 사는 가정은 항상 부부싸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나 궁금해서 이 대가족 그 가족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대가족이 사는데도 그렇게 화목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말하기를 그것은 아마 두 분은 매우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은 다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린 다 바보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출근하다가 그만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서 미안하오 하면서 내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아니요, 내 생각이 모자라서 물그릇을 그곳에 두었네요 하고 아내가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아니다,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걸 보고도 내가 그냥 그걸 그대로 두었구나, 나를 용서해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바보가 되다 보니까 바보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화해와 용서의 놀라운 역사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때로는 바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어도 때로는 바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